the scenario in the night. I'm a monte. 널 둘러싼 것들에 신경은 꺼져. 아름다운 네 곁에 서면 다시 시작뿐이야, babe. 넌 나지. 연기처럼 사라질까? 다가가면 도망칠까? 안심이 안 돼, 자꾸만 의심을 해. 어느새 집착이 돼. Yeah. 이제 더는 날 참기 힘들어. 가슴 가득 너로 붙들어. 내 맘 잔뜩 어지른 널 감당해볼게. I'll be your king and baby you be my queen. 모든 간에 준비가 돼 있어 for everything. 넌 내가 처음 찍어 만들어버려. 우린 한 폭의 그림을 될 수 있어 baby. Call it one, two, three. 메시지를 듣고 내게 와 전부 말해. 조금 더는 미리 내게 와. 난 전혀 두렵지 않아. 대신 더 여기 데려와. 내게 와줄래. 오직 나만의 귀.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burn it up. 무슨 말이 필요해. 손을 담아지네. 끝에 미없어 내 앞에선 본능마저 무시 못해. Oh you amazing girl. 가슴 절로 나온 몸짓. 온체에 오차가 없는 완벽함 거부할 수 없어. Queen이 된 마디에 담을 수 없는 그림. 당신 앞이라면 나 그려 승리의 위를. 대전 하나 없는 모의품. 당신 앞에 무엇이든 갖다 바쳐 대신 당신 날 사랑해줄게. 모두 견뎌 내 세계 뚫고 내게 와 전부 말해.